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대 해상 순환 로켓 시험 발사를 보아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 시험 발사를 보아주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리병철 동지, 리영길 동지, 김정식 동지, 정승일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출중한 영도력과 결단력, 드센 배짱과 담력으로 세상을 놀려오는 사변을 연이어 안아오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군사강국의 높은 용마루를 향해 신신들 없이 비약해 나아가고 있는 국방과학원에서는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기술력을 보다 향상시킨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을 새로 연구 개발하고 첫 시험 발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태양절 경축 열병식 광장을 요란하게 누벼간 다종화된 타격수단들 중에 하나인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 함선 집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강의력한 공격수단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의 전술 기술적 재원들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로켓과 무한 궤도식 자행 발사 대차를 비롯한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의 전술 기술적 재원을 요의하시고 시험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발사된 순항 로켓들은 정확하게 선에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에 띄워놓은 목표선을 탐색하여 명중했습니다.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 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한 궤도식 자행 발사 대차에서의 순항 로켓의 발사관 리탈 특성과 발동기들의 시동 특성, 초저공 순항 비행 체제로의 신속한 진입 특성들을 확증했으며 초저공 장거리 순항 비행 체제에서의 비행 안정성, 여러 가지 비행 경로에 따르는 기동 특성, 탄상 복합 유도 모리의 목표 포착 및 유도 정확성, 저가 식별 특성, 목표 진입 시 급격한 고도 이행 능력을 검토했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 새로 개발한 무한 궤도식 자행 발사 대차의 기동 특성, 전투 진지로의 진입과 신속한 사격 준비, 발사 조종 계통들의 동작 믿음성도 검토 확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에서 중시하고 있는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을 훌륭히 연구 개발하고 시험 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원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에 국방과학 부문에서 초정밀화 최첨단화된 지상, 해상, 공중무기 체계들을 꽝꽝 개발하여 우리 공화국의 실제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고 지하하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우리 당의 전략적 구상과 결심을 심장으로 지지하고 떨쳐 일어나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